무드는데 네가 뭘 안다고 내 맘을 말해. 미안하다는 그런 말조차 변명처럼 느껴져. 가지 말라고 나 애타게 불러봐도 아무 말 없는 거니. 사랑한다고 또 소리쳐 불러봐도 사랑을 더해 널